통화 한국어 버전. 아나 씨와 지혜의 항아리. 옛날 옛적에 문명이 아직 불을 발견하지 못하고 바퀴도 발명하지 못한 시기에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마을에 반인간 반천사인 아나 씨가 살고 있었어요. 아나 씨는 전지전능한 하늘의 신 나야메의 아들이었죠. 호기심이 아주 많은 아나 씨는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했어요. 이를 본 아버지 나야메는 아나 씨에게 지혜의 항아리를 선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내 아들 아나 씨, 지식을 찾는 모습을 보니 기쁘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지혜의 항아리를 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우와! 이 항아리가 많은 걸 가르쳐 줄 것. 하지만 명심하거라. 좋은 지혜로 할 수 있는 건 바로 물려주는 것이다. 오로지 항아리만 바라보던 아나 씨는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잘 관리하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나 씨는 매일마다 지혜의 항아리 덕분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었어요. 항상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죠. 아버지, 제가 만든 것 좀 보세요. 멋지구나. 네가 정말 자랑스럽단다. 이 방법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도록 하여라. 이 방법을요? 싫어요. 이건 제가 만든 거라고요. 다른 사람은 쓸 수 없어요. 나야메는 걱정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간을 주기로 했죠. 며칠이 지나고 아나 씨는 불을 내는 법을 배웠어요. 매우 기뻤던 아나 씨는 아버지에게 새 한 마리를 보내 자기 집에 들러달라고 부탁했어요. 나야메가 도착했을 때 아나 씨는 불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불을 만들었어요. 드디어요. 이 집 안에서요. 이제 어둠 속에서 살 필요도 없고 추위를 느낄 일도 없어졌어요. 항상 빛과 열이 제 옆에 있게 됐으니까 말이에요. 나야메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너는 네가 여기에서 뭘 했는지 아직 잘 모르는 거다. 불을 발견한 건 문명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바로 사람들과 이 방법을 공유하거라. 아버지, 이건 오로지 저의 노력으로 발견하고 만든 건데 저의 지혜를 온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 게으른 마을 사람과 나누라는 말씀이세요? 전 이해가 안 되네요. 아나 씨의 말에 깜짝 놀란 나야메는 이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나 씨, 나는 네가 지혜의 항아리에 걸맞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기뻤단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내 실수라는 걸 깨닫게 되었구나. 항아리를 이리 내놓거라. 나는 이 세상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볼 것이다. 알겠느냐? 불같이 화가 난 아나 씨는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항아리를 아버지가 절대 찾지 못할 만한 곳에 숨길 거예요. 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말이에요. 잠시 생각하던 나야메는 말했어요. 아나 씨, 너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자격이 전혀 없다. 지금 바로 떠나거라. 네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절대 돌아오면 안 된다. 그리고 그 항아리는 내가 어떻게든 반드시 찾아놓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후에 나야메는 공기 중으로 사라졌어요. 아버지는 왜 사람이 그걸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시는 걸까? 좋아, 아무도 찾지 못할 만한 숲속 깊은 어딘가에 꼭꼭 숨겨둬야겠어. 아나 씨는 비밀스러운 곳에 항아리를 숨기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지혜의 항아리는 내 거니까 절대 돌려줄 수 없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 아나 씨는 항아리를 숨기기 위한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쉽지 않았죠. 아나 씨는 피곤하고 목도 말랐어요. 너무 목마르네. 물이 어디에 있지? 저기에 강이 있나? 좋았어. 여기 시원하고 맛있는 물이 있다고. 강둑이 가파르고 미끌거린 탓에 아나 씨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지혜의 항아리를 놓쳐서 부서질까봐 두려웠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어렵잖아. 바로 그때 아나 씨는 첨벙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맞은편을 바라보니 어떤 어린아이가 웃으면서 아나 씨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이는 잎으로 만든 바구니를 나무줄기에 묶어 물속으로 던졌다가 물로 가득 찬 바구니를 천천히 당기고는 강을 건너서 아난 씨에게 주었어요. 흥미를 보인 아난 씨는 목이 마르자 갑자기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고맙다, 어린 친구야. 꾸꾸! 아난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재미있는데? 어쨌든 정말 고맙다. 난 이제 가볼게. 꾸꾸! 신경 쓰지 마. 아난 씨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곧 아난 씨는 아이가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난 씨는 기분이 좋지 않았죠. 이봐,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 꾸꾸! 그만, 구구라고 하지 마. 어서 너희 부족에게 돌아가라고. 꾸꾸! 한숨 쉰 아난 씨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아이는 계속 따라왔어요. 나이도 어린 게 정말 성가시게 구는구나. 두 사람은 거대한 나무를 발견할 때까지 함께 걸었어요. 사방으로 뻗어있는 수많은 나뭇가지를 보고 아난 씨는 지혜의 항아리를 숨기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에 내 지혜의 항아리를 숨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 나무에 오르기로 한 아난 씨는 한 손으로는 항아리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나무를 잡았어요. 하지만 계속 떨어지면서 아난 씨는 항아리를 놓칠까 봐 걱정했어요. 그 모습을 본 아이는 정말 재미있어 했어요. 꾸꾸! 뭐 하는 거야? 아나 씨는 나무 바로 옆에 있는 덩굴을 잡고 있는 아이를 쳐다봤어요. 아이는 항아리를 가리키더니 매듭을 만들기 시작했죠. 꾸꾸! 아나 씨는 즐겁게 바라봤어요. 우와, 정말 도움이 되겠는데? 나무 쪽으로 가서 줄기를 뽑은 아나 씨는 매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보는 가운데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난 씨는 곧 나무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어요. 도착했다. 그래, 여기에 숨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도 찾지 못할 거야. 저 어린아이도 안 보이겠지? 아난 씨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이는 모래산을 만든 다음에 그 주변에 강도 만들고 있었어요. 계속 아이를 보던 아난 씨는 이 힘든 여정에서 자신을 도운 건 지혜의 항아리가 아니라 아이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난 씨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되었죠. 저 어린아이가 지혜의 항아리가 없는데 저렇게 똑똑하다면 사람들은 과연 어떤 것까지 해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 사람들은 그래 단지 영감이 필요한 것뿐이었어. 지혜를 공유하면서 말이야. 항아리를 바라보던 아난 씨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 좋은 지혜로 할 수 있는 건 바로 물려주는 거였어. 맞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지? 나무에서 내려온 아난 씨는 항아리를 강에 던졌어요. 강한 물살로 인해 항아리는 깨지고 말았고 그 속에서 모든 지혜가 나오더니 마을 쪽으로 전부 흩어졌어요. 아이는 당황했어요. 꾸꾸! 그래, 나도 알아. 이제 집에 갈 시간이다. 그렇게 반인간, 반천사인 아난 씨는 인류의 스승이 될 자격을 갖추게 되었어요. 아난 씨는 불을 피우는 법과 바퀴를 만드는 법, 그리고 농사 짓는 방법도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난 씨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러는 동안 지혜의 항아리에서 빠져나와 흘러간 지식과 지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현명해지고 똑똑해져서 지구에서 가장 강한 생명체가 될 수 있었답니다. 아난 씨 덕분에 항아리에서 흘러나온 지혜는 멀리멀리 퍼져 사람들에게 닿았어요.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한 사람이 지혜를 혼자 다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의 촛불로 다른 촛불을 켜도 잃는 것이 없듯이 지식도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으면 더 많아질 거예요.